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경일, 말해봐. 전에 글쓰기 하는 거 배웠잖아. 뭐가 문제야, 이거? 우선, 블로그에다가 자기 개인 블로그에다 글을 쓴다 해도 항상 블로그에 쓰는 글은 비밀글로 쓰기 전에 공식적으로 쓰는 글입니다. 이렇게 내가 볼지 몰랐지? 이거 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블로그는 자기 일기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방에 앉아서 혼자 쓰니까 자기 일기장 같죠. 사실은 주변을 환한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삥 눌러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공식적으로 글 쓴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 블로그 글쓰기가 정말로 위험해요. 사실은 굉장히 공식적으로 쓰는 건데 블로그에다 쓰는 게 자기 혼자서 쓰는 글처럼 여겨지기 쉬워. 이렇게 쓸 거면 집에서 그냥 자기 공책에다 자기가 연필로 쓰세요. 블로그에 써서 올리지 말고. 검색하면 바로 걸리는 거고. 내가 검색을 해봤어.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이런 건 아닌데 해봤어. 가끔. 그리고 여기 보면 코스모폴리스, 셰익스피어의 정치철학, 뭐 걸리버 여행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소개하는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을 사람들이 읽고 어떤 사람이 읽는가, 또 읽고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걸 내가 검색을 해보죠. 그래야 내가 강의를 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저한테 이 동대문구 정보화동화센터에서 제가 강의하잖아요. 저한테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집단이 굉장히 균질하진 않아요. 고등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직장인도 있고, 그 다음에 중세인도 있고, 번개 치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강의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도대체 어디부터 접근해야 될지 실마리가 안 잡혀. 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나이 차이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하시구나. 너 몇 살이야, 호연이 너? 18살. 지금 호연이가 18살인데, 너 3학년이지? 네. 우리 아이도 고등학교 3학년이야. 그러니까 내가 깝깝해.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삼돌이한테, 야, 고3짜리가 와서 듣는다. 걔 뭐 하는 놈인데요? 이렇게 물으더라. 그래서 내가, 네가 좀 패줄래? 경인고등학교 다닌다 그러라. 그랬더니, 너무 멀어? 귀찮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명령으로 몇 살이지? 네, 내 선배님, 저 이명우 선생님, 인문학 스터디 그 책, 그 히랍철학 그 부분 쓰신 분이야. 나하고 20년 동안이나 같이 공부하신 분이야. 내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바로 저 강선 거짓말하지만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한 35년 정도, 이런 정도의 이 거리가 있잖아요. 요, 균질하지 않은 집단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책을 소개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이 참고서를 골라요. 이를테면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근대 과학에 관한 책을 하나 소개해 줘야겠다. 근데 내가 가져온 책이 청소년을 위한 서양과학서야. 이게 진짜 좋은 책이에요. 청소년을 위한 서양과학서. 요건 기본 빼다로 알아야 돼.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과학책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서양과학사. 청소년을 위한 서양과학사. 과학사를 전공하는 학생한테 추천받았어. 과학사 전공하는, 전공하는 말하자면 과학사학 박사. 과학사 박사한테 추천을 받았어. 청소년을 위한 서양과학사. 오늘 우리가 데카르트 하비. 얼마나 합의가 그때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지 여기 나와요. 그리고 과학혁명과 사회의 변화 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따 설명할 때 이게 로봇 훅이 만든 근대식 현미경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과학 서양 과학사 이런 책을 가져온단 말이죠. 근데 이 집단이 만약에 균질한 집단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면 이 책을 소개하지 않겠죠. 가령 우주의 탄생이라든가 파인만의 뭐 과학 물리학강이라든가 이런 책을 소개할 수도 있고 좀 더 범위가 좁은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무작정 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이런 걸 소개할 수는 없단 말이야. 최소한 여기 이 듣는 사람 중에 과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공계라고 그랬지. 이런 책을 이제 사실 알 거 아니야. 근데 이공계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안다 해도 모르지. 과학 모르지. 어? 중세 사람, 이거 과학 알아요? 피뢰침은 누가 발명했어요? 피뢰침은 누가 발명했어요? 말 많이 좀. 몰라? 아, 큰일 났네, 이 사람이. 남의 아냐? 벤자민 프랭클린, 시간은 금이다. 그러니까, 요런 책도 지금 그래서 내가 소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봐.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종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는가.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면 이렇게 걸려요. 봅시다. 우선, 여기서 등등하고 점점 이런 게 돼 있잖아. 이런 거 완전히 다 빼야 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 있는데, 여덟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글이 되게 압축적이지 못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써야 돼. 봅시다. 어제 동대문 정보화 도서관에서 강연생님 강의를 듣다. 이른바 강연을 고정하는 제목 강의인데 올 1월부터 진행되겠다. 난 뒤늦게 알게 돼 이번 달부터 듣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읽은 여러 권의 책들도 강의를 통해 읽었으면 좋게 되면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잘 들으면 좋을 듯 싶다. 여기까지 좋아. 팩트야. 이번 달 읽을 책은 데카르트의 방법 서술이다. 주에 대한 여사 30년 전에 등등 그랬는데 등등 이거 빼란 말이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일단 글로만 보더면 그의 모습을 처음 접했는데 다소 낯선 얼굴. 좋아. 인정해. 인정해. 인정하는데 에? 나 알아. 나 알아. 내가 예전에도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면은 그 마지막 시간 뭐야 8교시 이렇게 수업하고 있으면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청소를 하는 거에서 아주머니 지금 수업 중입니다. 그럼 딱 쳐다보고 계속 청소를 해. 네가 무슨 수업이라고 말이야 이놈아. 믿질 않아 이씨. 아, 이런 뭐 시간 강사 이 증명서를 입이 띠로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몸에다 새기고 다닐 수도 없고 아주머니 강의 중이에요. 그래도 계속 보고 청소만 해. 짜증나게 씨.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이봐, 다소 낯선, 그러니까 철학자라고 하기엔 다소 낯선, 이런 거는 팩트가 아니잖아. 이렇게 쓰란 말이야. 차라리, 머리를 뒤로 묶고, 나시티를 입고 들어왔다. 이렇게 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상상하게 하는 것이 낫지. 여기다 지금 주관적으로 써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선입견이 있는데 깨졌다.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철학자 그러면 다 양아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해가 돼요? 즉, 글을 쓸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점이 하나면 표현에 있어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점이 하나가 뭐냐면 객관적으로 측정 불가능한 형용사들을 남발하면 안 돼. 몹시 아팠다.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갈비뼈 세 개가 분질어졌다. 이렇게 쓰라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그는 싸움을 잘한다. 무지하게 잘한다. 엄청 잘한다. 이렇게 쓰지 말고 그 사람은 두 방만 때리면 사람들이 다 쓰러진다. 여기 팩트를 쓰란 말이지. 지극히 어려운 이렇게 쓰지 말고 지극히 어려운 문제였다. 30분 동안 풀었으나 풀지 못했다라든가 이후 30명이 붙었으나 풀지 못했다. 이렇게 쓰란 말이죠. 계량적으로 가능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의식적으로 측정 불가능한 형용사들 쓰지 않도록. 이해가 돼요? 더군다나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쓱 지나가면서 읽은 것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쓱 써놓으면 쓱 지나가면서 읽잖아요. 그럼 그것이 금방 왜곡돼서 다른 모습으로 변해. 이렇게 이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강의 듣고 와서 좋았다는 얘기를 쓰는 건데 하나도 반갑지 않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 누가 밑에다 토를 달아봐. 도대체 어땠는데 낯서냐고 이렇게 돼서 무슨 말을 계속 주관적인 판단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지고 어떻게 돼. 최진실 나오는 거야. 응? 확인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스티븐 툴맨의 톡스멀스의 블룸이야. 재미있을 것 같다. 은근히 반가웠다. 이런 거 있잖아. 반가웠다. 반갑기는 뭐? 무슨 반갑기는. 뭐? 미팅했어? 반갑기는 앨런 블룸이 뭐가 반가워? 앨런 블룸 자네보다 훨씬 키 커. 그 사람 사진 하는데 그 자기 연구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찍은 사진인데 손을 딱 하니까 연구실 그 꼭대기 있죠? 거기가 손이 닿더라고. 이 조그만 연구실 아니라 이렇게 웅장한 그 고딕식 건물 있잖아. 이렇게 커. 어? 그리고 소문에 이 사람 동성연애자였어. 반갑기는 뭘 반가워. 그러니까 그 지금 쓸데없이 그 말주름표를 쓰는 거 있죠? 이런 거 주의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지적 하나. 이 부분은 내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일부러 그래서 프린트를 했어요. 하멜이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주경철의 네덜란드를 뒤적였는데 그래서 페이지 154 이렇게 됐잖아요. 뒤적였는데 이런 말 쓰지 말란 말이지. 이게 뭘 뒤적거려. 어? 뒤적거리면 빨래하고 있어. 빨래감을 뒤적거린다 이럴 때 쓰는 거지. 책을 뒤적거린다는 게 얼마나 저 천박한 표현이야. 책을 펼쳤는데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주영철의 네덜란드를 네덜란드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되잖아. 뒤적거린다. 이게 이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글을 쓸 때는 탁탁 정리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를 압축적으로 쓸데없는 표현들을 싹 빼버리란 말이지. 그리고 과로 안에 이런 사실은 강경생 말대로 지금 동시에된이라 해였다는 것 따라서 동시에된이라 볼 수 있음. 그리고 과로 안에 이 과로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과로들도 블로그에 글, 이거 있는 거 이거 딱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첫째, 어제 동대문구 정관에서 강의를 들었다. 1월부터 진행되는데 나는 그동안 못 들었다. 이번 달부터 어번 달이네. 어번 달부터 잘 들어야겠다. 그 다음에 일단 이번 달 읽을 책은 방법소설이다. 30년 전 중요했다. 이렇게 단문으로 끊어쓰라고. 어? 단문으로 끊어쓰고 그 다음에 낯선 얼굴 이런 거 쓰지 마. 쓰지 말고 소개받은 책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강의 시간에 잘못되었다고 내가 판단한 지점 이거.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근거는 이거다. 주경철 네덜란드 154페이지. 뭐 사소한 것들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알게 된다는 재미가 있다. 이런 말을 쓰지 마란 말이지. 왜 이 말을 쓰지 말아야 되냐. 왜 사소해 이게. 사소해? 이상직 씨 사소해? 사소하다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맨 나중에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결론 하나 쓰려다가 밝은 내일 이룩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 내가 하는 말이 있어. 예전에 공산당선은 그 마르크스 공산당선은 강의하는데 학생들한테 뭐라고 써라고 그러면 뭐 저기 자본 여기 자유로운 두 가지 의미에서의 자유로운 노동자의 등장 과정에 대해 써라. 그러면 하나는 이제 앵클로즈 운동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땅에서 떠났다는 의미에서 땅에서 떠나서 도시 빈민 노동자가 되었다는 의미에서의 땅에서부터 벗어난 프리 프롬 뭐뭐로부터 자유로운 해서 이제 자유로운 노동자. 그 다음에 자기의 노동을 자유롭게 계약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거. 근데 이제 아무도 계약 안 해주면 굶어 죽는 거지. 그러면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써라 하고 레포트를 한 장 쓰라고 하면 딱 그만큼만 쓰면 되는데 맨 밑에 뭐라고 꼭 한 줄 써. 노동자가 이렇게 비참한 것을 알고 나는 자본주의 사회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싸운다고. 지가 뭘 노력을 해, 노력은. 뭐, 정경련 회장 암살이라도 할 거야? 꼭 마지막에 그런 멋진 말 한마디 쓰려다가 선생한테 그냥 삑사리 맞아버린단 말이지. 쓰지 마. 이거 안 써도 되는 얘기. 이게 왠지 끝맺으려고 보니까는 지금 뻘쭘해서 쓴 거죠? 네. 보면 알아. 첨삭지도 20년이야. 보면 알아. 뻘쭘해서 썼던 거야. 여러분들 이거 갖고 가서 반성해, 반성. 다. 그리고 다들 지금 블로그에 혹시라도 나 몰래 써놓은 거 있으면 싹 지워. 지금부터 총력 검색 들어가요. 디도스 공격 간다. 자, 제1부. 학문들에 대한 고찰. 들어갑니다. 양식. 자, 아까 데카르트는 제가 이제 오늘 데카르트에서 중요한 거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 말해서 이성 개념 얘기했어요. 이성 개념. 데카르트 이성. 그거 이성 개념하고 블랑스 말로 썼다는 것하고 데카르트에게는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데카르트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마키아벨리가 원리로서 제시했던 인민의 세력을 얻으라고 하는 것, 인민에게 호소한다고 하는 태도, 이런 것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의 지식인들에게는 숙명과 같은 거야. 인민에게 호소하는 게 숙명과 같은 거야. 어쩔 수 없어. 숙명과 같아. 인민에게 호소하는 거. 자, 그러면 데카르트가 말하는 양식이라는 게 뭐냐? 이게 보겠습니다. 제 1부 학문들에 대해 고찰. 양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좀처럼 만족하지 않는 사람도 그것만큼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줄 밑으로 내려오면 좋은 정신을 지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데카르트는 끊임없이 잘 사용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잘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론과 실천의 겸비를 늘 생각했던 거죠. 잘 사용한다는 것. 근데 이 잘 사용한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명분은 인류의 복지를 도모한다는 것, 이런 뜻이지만 그 인류라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인류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복지가 미치는 혜택이 보면 달라지겠죠. 인민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근대에서는 그러니까 인민의, 인류, 인민, 어떤 인민, 몇 명의 인민, 이것이 사실은 근대 학자들에겐 모든 인민에게 그런 게 이제 만민평등이죠. 모든 인민에게. 근데 그런 사람은 몇 없어. 그게 이제 정치적인 세력의 정치적인 어떤 이념의 차이가 거기서 생겨요. 누구나 다 인민의 세력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그 인민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 로크 할 때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좋은 정신을 지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데카르트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 6부 마지막에서 나온 얘기가 여기에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잘 사용한, 이제 이 사람은 두 가지를 탐구하는 거예요.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겨서 248페이지로 넘어가면 왠지 동굴 속에 귀신 같은 분이 있는 사진이 있어요. 148페이지 바로 넘기면 메르센 신부 데카르트하고 아주 절친했다고 하는 짜증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14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나는 어떤 길을 발견했는데 이 길을 따라 몇몇 고찰들과 격률들에 이를 수 있었고 이로부터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내었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성을 우리가 봉상스를 가지고 있는데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식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찰과 격률에 이르러야 되고 이것으로부터 하나의 방법. 거기 메토두스 이렇게 돼 있죠? 메토두스. 이게 히라보로 길이라는 뜻의 히라보에서 온 말이에요. 메소드. 메토두스. 이게 길이라는 뜻이 길, 웨이, 길.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성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어. 양식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어. 근데 그걸 잘 사용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 방법을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모두가 갖추고 있는 이성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이 얘기죠, 지금. 그래서 방법서설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데카르트는 자기가 이러한 이성을 사용하는 방법에 이르게 된 자기 개인의 스토리를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제1부가. 넘겨보겠습니다. 150페이지로 갑니다. 약간 역겨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데카르트 잘난 척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릴 적부터 나는 여러 학문을 배웠다. 이런 학문을 통해 삶의 유용한 모든 것에 대해 명석하고 확실한 인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항상 들어왔으므로 나는 그것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학자들 축에 끼어들자마자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무지하다는 것만 점점 더 발견될 뿐 그 어떤 이득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많은 의심과 오류에 빠져 곤혹스러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여러 학문을 배웠다 일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데카르트가 이 데카르트 이 방법서술은 뭐냐면 자기 개인의 학문 이력서를 쓰면서 시작을 해요. 여러 학문이 뭐냐면 고전적인 인문학, 문학 이런 것들이에요. 고전적인 인문학을 배웠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인문학을 까는 거야. 고전 이제 스칼라 철학 이런 것들. 그거 배웠는데 의심과 오류에 빠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서너 줄 내려오면 나는 당대 최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온 집에 있는 유럽 최고의 명문학교에 다녔다. 아! 잘난. 짱드셈, 정말. 님 좀 짱, 님 짱드셈, 짱드셈. 거의 짱이 짱, 짱 먹어라, 씨. 다녔다. 이 학교에서 나는 남들이 배우는 걸 모두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아주 기이하고 진귀한 학문을 담고 있는 책들도 모조리 읽어봤다. 근데 그게 뭐냐면 연금술이나 점성술에 관한 책들도 읽었다는 얘기예요. 연금술이나 점성술에 관한 책들.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 배우고 또 책을 연금술이나 점성술에 관한 책도 읽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는 고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 재미있는 우화는 정신을 일깨워주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역사적 사건은 정신을 고양시키고 신중하게 읽으면 판단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데카르트가 거기 보면 17세기 라플레슈 예수의 앙립학교 거기를 다니면서 뒤에 채소밭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농사만 지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학교 건물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하학적으로 그려져 설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배웠어요. 웬만한큼 그 당시에 통용되는 것은 다 배웠어. 그래서 이걸 집약하는데 152페이지에 다시 집약돼서 들어와서 문단 나뉘는 부분에 언어를 공부하고 고전을 탐독하고 이 책 속에 있는 사건이나 우화를 익히는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15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들으면 웅변을 존중하고 시를 매우 사랑하고 이제 배울 거 다 배웠어. 그런데 얘는 이게 도무지 인생살이에 도움이 안 들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떡하냐? 지금 이것들을 배워가지고는 나의 양식을 잘 사용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4페이지 딱 넣어가면 문단이 새로 시작되는 부분에 나는 특히 수학에 마음이 끌렸는데 거기서부터 수학 데카르트는 수학이야. 일단 수학이야. 이는 그 근거의 확실성과 명중성 때문이었다. 데카르트 이거야. 이거 고전은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저렇게 이해해도 되고 가령 단테의 신곡 이렇게 읽어도 되고 저렇게 읽어도 되고 제가 단테 신곡 얘기할 때 베르나르두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베르나르두스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인상파 인상주의의 그 중요한 화가 한 사람 있어요. 어떻게 읽어요? 마네, 에두아르 마네. 마네트라고 읽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에두아르 마네. 마네가 있는데 마네가 그린 그림 중에 말년에 마네가 죽기 전에 그린 그림 중에 폴리 베르제르바. 폴리 베르제르바, 바. 술집 있잖아요. 폴리 베르제르바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바의 여급이 이렇게 탁자에 손을 딱 짚고 서 있고 뒤에 거울이 있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본 분 있어요? 아 떠오른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폴리 베르제르바 기이하게 생겼지. 여자가 너무 길고 폴리 베르제르바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언제야 폴란이 그거 할 때 제가 이거 여기 환등기 되죠? 이거 그림 볼 수 있는 장치 있죠? 그거 할 때 제가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거 폴리 베르제르바 에두아르 마네와 같은 그 인상주의 화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 그때가 1800년대 후반, 1870년, 그러니까 에펠탑이 세워지던 무렵이거든요. 그때의 이제 시대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마네의 그림,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을 이제 봐야 되니까 그걸 설명할게요. 근데 폴리 베르제르바라고 하는 이 그림이 아주 인상주의 화가에서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해석하는 시각이나 논증이 너무나 다양해. 그래서 이 폴리 베르제르바라고 하는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12 Views on 폴리 베르제르바. 폴리 베르제르바에 관한 12개의 시각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표정도 잡아. 사진 찍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해석하는 미술사학에서 이 그림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음을 날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해석하는 책 제목이 바로 12개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학에서 아주 극단적인 예로 수학에서 뭐야? 응? 이거죠? 그죠? 이거 모르는 분 다시 외우세요, 지금. 저도 이거 하나 지금 외워갖고 왔습니다, 집에서. 잊어버릴까봐 계속, 예비. 막 집에서 이거 외워갖고 왔어요. 근데, 이 방정식에 대한 12가지 시각,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에? 없죠? 이거 말하는 사람 제정신 아닌 거죠? 이 방정식에 대한 12가지 시각. 불가능해!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삼각형은 내각의 합을 바라보는 12가지 시각.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증명을 해 보이면 뚜렷하고, 그건 그대로 확실하죠? 바로 수학적 확실성과 명증성이란. 더 이상의 시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의. 그러면, 이게 바로, 데카르트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확실성과 명증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수학의 참된 용도를 깨닫지 못했는데, 그 밑에서 두 줄 내려면, 그 토대가 그토록 확고부동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지금까지 이 위에 더 탁월한 것을 세우지 않았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수학의 확실성과 수학의 명증성은 확고부동한 학문의 토대다라는 것을 데카르트가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양식을 잘 사용하려면 방법을 찾아야 돼. 잘 사용한다는 것을 근데 잘 사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잘 사용한다. 근데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우리는 잘 사용하는 것일 수 있죠. 또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가엽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성을 잘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너 마음이 그렇게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확실하게 얘기해봐.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네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갖다 네가 수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 안 되죠? 그러면 데카르트는 네가 잘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거지. 이해가 돼요? 잘 사용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근대학의 비밀이에요. 아,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왠지 뭔가 있는 듯한 근대학의 비밀이야 지금. 있어요. 잘 사용하는 방법 그랬어요. 봉상수 양식 지금 이성을 잘 사용해. 잘 사용하는 방식. 그러면 지금 천년의 잠을 깨운다. 4대강 살리기. 이성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목건설하는 회사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강은 한 번 죽으면 살릴 수 없다. 그 강의 생태계를 우리는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그것의 생태계를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게 우리는 이성을 잘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적 이성은, 돈을 계산하는 이성은, 여기다가 공구리 얼마 치고, 네미콘 맨루베를 부어가지고, 맨루베라는 말 알아요? 네미콘 차 있죠? 시멘트, 그걸 루베라고 그럽니다. 그 센 단위가 있어요, 루베.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가 레미콘 관리하는 양반이어가지고, 맨루베 부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알아요. 전 많이 들었어. 맨루베를 부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이성을 잘 사용하는 거야. 이성을. 잘 사용한다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데, 데카르트는 수학적 확실성과 명증성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뒷받침되는 방법으로서 이성을 사용해야 잘 사용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견적이 나오지 않고 계산이 안 떨어지는 것은 이성을 잘 사용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착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데카르트는 일단은 학문적인 논의에서 벗어나는 거야. 단테의 신곡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또는 여기 마네의 그림 폴리베르제르바를 갖다 탁 들여다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한 다음에 가령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 강선생 그렇게 단테를 좋아하는데 신곡을 많이 읽었다는데 단테 신곡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죠. 그러면, 제가 그래도 한 10년 읽었는데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도대체 뭘 읽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몇 페이지 읽었는지 뭐 적어내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냐. 양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수학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우 많이 읽었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잘 사용했다, 공부를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내가 단테 신고 딱 읽으면 이거 같아, 이게 틀림없어 딱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불신하죠. 오히려 그런 고전을 한마디로 딱 단칼지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오만함의 특징이고 많이 읽지 않았던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말하는 수학적 확실성과 명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만드는데 이 방법의 밑바탕에 뭐가 놓여있느냐? 요 위에 이게 이제 수학적 확실성, 수학적 명징성 이게 놓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요것이 놓여있다고 생각하면 요것이 놓여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확 요것만이 이 방법대로 하는 것만이 잘 사용하는 거라. 그러면 나머지는 불확실한 것들은 어떻게 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의심하는 것들 또는 예전 고전을 읽어서 아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저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 하는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는 배제하는 거지. 이게 바로 수학적 확실성에 근거한 근대적 학의 폭력성이야. 우리가 살아온 세계가 그 세계야. 너 계산 안 나오지? 죽여. 없애버려.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게 인생살인데 아, 좀 더 생각해봅시다. 뭐 많이 심사숙고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라든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지. 수학적 확실성이라. 이게 바로 근대적 학문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의 한 측면이에요. 이게 관용이 없어. 수학은. 관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이 방법이 가지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게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뒷면이에요. 어두운 측면이야.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스티븐 툴민이 쓴 코스모폴리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서 살아왔던 거야. 이 수학적 확실성, 수학적 명직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박정희가 이 위에서 국가를 갖다 세운 거야. 그리고 조갑제는 그렇게 박정희가 나라를 세웠다고 찬양을 하는 거야. 이게 견적이 나오잖아. 자, 시멘 공구리 쳐라. 고속도로 내라. 니들 뭐 인권? 아이, 바쁘니까 일단 쟤네들 감옥에 좀 넣어놔. 그죠? 인혁당 사건. 야, 판결 나와서 바로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더디가는 것 같거든. 여기서부터 이 계산, 이 견적에서 한 걸음만 딱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반발자국만 딱 가잖아요. 그럼 효율이에요. 반발자국만 가면. 효율성이라는 말 쓰죠? 효율이란 말. 그래서 반발자국만 가면 효율이야. 그래서 어쨌든 데카르트는 확고부동한 토대를 수학적 확실성과 명증성에다 두고 이것의 바탕을 두고서 이성을 사용하는 방법을 정초하려고 했다는 것. 정초하려고. 물론 맨 밑에 문단을 보면 나는 우리의 신학을 존경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종교 재판을 받지 않으려는 말하자면 뒷말이라고 할 수 있죠. 뒷말.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155페이지로 가서 철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만 말하고 싶다. 즉 오랜 세월에 걸쳐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에 의해 철학이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따라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보고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철학을 더 잘할 수 있으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데카르트는 철학적 지식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철학 그만하고 수학과 의학, 제5부에서 특히 중요한 의학, 기계학 여기에 자기 인생을 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철학은 사실은 철학을 벗어나는 철학이에요. 철학을 벗어나는 철학. 그게 근대 철학자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학문들에 관해 말하자면 이 학문들의 원리는 철학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어설픈 토대 위에는 그 어떤 것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딱 읽으면 철학과에서 데카르트를 배우는 건 참 의아하죠. 철학을 배신한 놈을 근대 철학을 아버지라고 배워. 그게 바로 또 철학의 운명이야. 철학은 자기를 배신한 자도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철학과에 오는 사람이 일단 배신자라도 한때 몸담았던 애들도 다 챙기는 거야. 너 철학과 출신이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데카르트 만나서 아저씨 철학과 나왔잖아요. 지금은 수학하고 자연과학을 좀 신경 쓰고 있는데 그래도 한때 있었잖아요. 그게 철학과 출신이라 했어요. 이게 철학이 운명이 어쩔 수 없어. 철학은 항상 이렇게 이게 자원이 부족해. 인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철학과 출신 그냥 살짝 잠깐 2년 정도 편입해서 다니는 애들도 다 넣어줘. 다 넣어줘, 다 넣어줘. 그냥 무조건 철학과야. 다 넣어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 철학도 자존심 있지. 철학은 바로 자기를,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정체성 자체를 의심해보는 것도 철학이에요.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가서 이 데카르트가 말하자면 이제 철학과 들어왔어. 탁 들어와가지고 이 자식이 아 철학과 내가 이제 철학 선생인데 데카르트 왔어.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공부학군 데카르트입니다. 새끼 많이 공부해라 임마 자식아. 술도 많이 먹고 어? 자식아 외국어 공부도 해야 될 끼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철학 좆다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겠어 우리가. 이 자식이 싸가지 없네. 근데 한 10년 한 놈이 제가 철학을 10년 해보니까 철학은 좆도 아닌 게 확인하면 분명히 철학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왜 아냐? 철학은 의심할 법 없는 확고한 지식을 주지 못하고 이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훌륭한 철학적 사색을 한 거야. 그것도. 그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내가 정말로 철학이라는 학문이 세상에서 쓸모가 있는가부터 생각해 보는 게 철학이야. 자기 밑바닥의 무덤부터 파보는 거지.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은 물리학과에 물리학 공부 10년 하고 나서 아, 물리학이 과연 쓸모가 있는 학문일까? 이걸 스스로 따져 묻진 않아. 즉 데카르트가 철학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것, 철학이 불확실하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철학적 사색인 거라. 그게 바로 철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뭐 힘이겠어? 잘난 척 하니까 힘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뒤로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얘네들도 그냥 이렇게 계속 넣어줘야 돼. 안 그러면 힘들어. 우리 데카르트 빼버리면요. 그 다음에 스피노자는 이제 안경을 갈아서 살았기 때문에 안경사 옆에서 이제 데려가 버리지. 아, 안 된단 말이야. 버클리는 또 신부였단 말이지. 그럼 신학과에도 들어가 버리지. 철학과에 사람이 안 남아. 안 남기 때문에 안 돼. 라이프니치도 뭐 외교 활동하던 그 외교관이었거든. 외교부에서 뭐 이렇게 정치외교과에서 라이프니치를 챙겨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도 이제 칸트 이후부터나 몇 명 남지 그 이전에는 도대체 남질 않아요. 철학과에 인물이 안 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챙겨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지금 먹고 살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데카르트는 그래서 일단 이때는 그 당시만 해도 수학이 참된 용도를 깨닫지 못했는데 어쨌든 수학에 대한 딱 뚜렷한 점을 알고 나서 철학은 아니다. 그래서 156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서 나는 내 스승들로부터 해방되는 나이가 되자 학교 공부를 집어치워버렸다. 학교 공부라는 말에 거기 레튜드드 레트레 이렇게 돼 있죠. 그 제 발음 안 좋습니다 앞으로. 레터예요 레터. 문자죠 문자. 넓은 의미에서 이제 리터리처래 리터리처. 문헌학문 문서로 돼 있냐. 고전학문. 학교 공부라고 이게 번역을 하면 안 되고 학교에서 우리 많은 걸 배우잖아. 담배 피는 법, 술 먹는 법, 그죠? 그다음에 옆에 앉아 있는 친구를 왕따 놓는 법, 그다음에 화장실에 끌고 가서 다구리 놓는 법 이런 걸 학교에서 다 배우지.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는 학교를 더 다녔어야 돼. 오늘날 경희고등학교로 이게 데카르트 오면 많은 걸 배울 텐데, 그지 호연아? 응? 그래서 어쨌든 문자로 되어 있는 공부를 집어 치워버리고 내 자신 속에서 혹은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학문 외에는 어떤 학문도 찾지 말자고 다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혹은이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는 게 두 가지죠. 내 자신 속에서,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 속에서 이렇게 돼 있죠. 데카르트는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 속으로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물론 30년 전쟁을 경험했으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 자신 속에서. 즉 모든 것을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 괄호치고 물리치고 이제 순수하게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사유로만 세상의 학문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겠죠. 이게 바로 그래서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이 있잖아요. 방법소설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하나에 뭐예요? 성찰이죠. 메디테이션. 성찰이네. 이게 내면 속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찰이라는 게. 내면 속에서. 그 밑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 설명을 보면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림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1619년에서 1620년 겨울 초 프랑크푸르트에서 페르디난트 2세 황제 대관식을 보고 난 후 데카르트는 연구에 몰두할 황제 대관식을 보고 난 후 그런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을 갔는데 연구에 몰두할 조용한 곳을 찾았다. 그곳은 울룸 근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열정에 충만한 채로 거기 보세요. 혼자서 난로방에 들어앉아 학문의 토대를 발견하는 일에 몰두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나 자신 속에서지. 바로 이게 우리가 공식적인 역사에서는 이런 식이 나오죠. 혼자서 난로방에 들어앉아 학문의 토대를 발견하는 일에 이 울룸 여기서 몰두했는데 바로 여기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코기토 명제라고 그러죠. 코기토 에르고 숨. 이 코기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갖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 사실 거짓말이지. 존재가 있어야 생각이 있는 거지. 생각하는 생각으로부터 가면 쫙 뭐 있어라. 그러니까 나와버리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 거짓말이야, 이 새끼. 이걸 이제 코기토 명제라고 그래요. 코기토 명제라고 그러는데, 코기토 에르고숨이라고 하는 이 코기토 명제를 바로 이 난로가에서 발견했다고 이게 공식 역사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뭐야, 불장난 하다가, 이렇게 난로에서 불이 떼나 안 떼나 이렇게 하다가, 암만 생각해도 이게 추워서 얼어 죽겠거든? 이런 거 아니었나, 이런 얘기지. 아무리 생각해도, 얼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생각을 해야 살 수 있나? 뭐, 이렇게. 이런 얘가 이상한. 이게 좀 혼자 말을 쭈글거렸는데, 옆에서 이렇게 듣던 애가, 몇 마디를 생략한 채 블로그에 기록해갖고,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조선일보처럼 이렇게 앞뒷말 딱 잘라갖고 탁 내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 지금 아무래도, 코기토 에르고숨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다가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러므로 이렇게 죽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했는데, 얼어 죽을 것 같아. 이런 말 빠지고, 생각과 삶, 존재한다. 요것만 남은 것 같기도 해요. 또 공식의 역사와, 야사는 알 수 없는데, 나는 야사 쪽에 훨씬 더 신빙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있어야 우리 존재가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상식이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바로 그것이 오늘날 인지과학, 그러니까 심리학이란 말을 오늘 잘 안 쓰니까 인지과학의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사유는 우리의 육체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 데카르트의 그 말은 인지과학이나 심리학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사유가, 그러니까 나의 사유의 바탕을 두고 사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하는 하나의 태도를 천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이 있은 다음에 존재가 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안 되지 않습니까? 데카르트는 도대체 불장난하다가 손 태워먹은 겁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발을 태워먹었다고 소문이 있어? 너무 어이가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태도를 천명하는 거라. 사태를 바라보는 태도를.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은 대관식을 잠깐 보고 나는 것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짱 박혀서 바로 이것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8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관찰해 보았을 때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철학자들의 의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생활 방식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생활 방식 얘기니까 이건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활 방식을 연구해가지고 여기서부터도 진리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데카르트는 소거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수학적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때는 잘 몰랐다 그러니까 일단 이건 놔두기로 하고 먼저 고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연금술 읽었어. 그 다음에 점성술 읽었어요. 점성술. 점성술 이제 책 읽었어. 그 다음에 웅변. 그쵸? 시, 역사 했어. 다 하나씩 지워보는 거지. 이렇게? 하나씩 지워보는 거지. 그 다음에, 아, 이건 이제 학교에서 배운 레터지. 레터. 레터스. 그죠? 레터 공부. 문자로 된 공부야. 그래서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책을 갔어. 세상에 가가지고 뭘 해요? 이제 생활량.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생활양식 살펴보니까 다양해. 아, 이것도, 이런 것으로부터 확고한 진리를 얻을 수 없다. 해서, 데카르트 이제 소고법을 하나하나씩 지워나가는 방식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로써 나는 선례와 관습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을 너무 굳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우리 자연의 빛을 흐리게 하고, 타고난 이성의 힘 말합니다. 이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숱한 오류로부터 차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면 이런 숱한 오류로부터 차츰 벗어나게 되었다. 이건 뭐냐면 점점 더 자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라는 책 속에서 공부하고 얼마간의 경험을 쌓는데 몇 년을 세월 보낸 후에 나는 어느 날 나 자신 속에서 연구하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선택하는데 정신에 온힘을 기울이고자 결심했다. 나는 이 일을 조국을 떠나지 않았을 때보다 또 책을 멀리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제 최종으로 귀착된 곳이 어디냐? 나 자신 속이네. 내 생각 속으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280페이지를 펴보세요. 나 자신 속에서 연구한다는 게 뭘 말하는지 각주를 보겠습니다. 280페이지. 280페이지 보면 각주 22번 나 자신 속에서 연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자신 속에서 연구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연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물론 나 자신을 연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연구해야 돼. 나 자신을 연구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팔꿈치를 핥고 있거나 이러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누구 전에 보니까 내가 팔꿈치를 핥고 있는 무슨 연예인 있던데 팔꿈치 핥을 수 있어? 핥아줘? 안 핥아지지? 텔레비에서 이렇게 핥았던데 그래 내 사진 봤는데 해봐 안 되네. 난 그리고 이게 여기 살이 많아가지고 안 나와. 팔꿈치 핥을 수 있어요? 전에 아무튼 팔꿈치 예? 누구 있죠? 아니 누구 연예인 있었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연구한다. 자기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하고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연구하는 거하고 자기를 핥아주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지. 네? 고양이는 자기 털을 핥잖아. 자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양이나 이게 이 사자는 안 해. 사자는 안 하고 고양이는 자기 털을 핥죠. 고양이과 동물들은 자기 털을 핥죠. 호랑이도 자기 털을 핥죠. 사람들 보면 자기를 핥는 사람들이 있어. 이 블로그 쓰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돼. 이게 제가 유심히 이렇게 어떤 몇몇 사람들 이렇게 이 집중 선택해가지고 블로그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속 추적해서 봐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자기를 핥아. 이게 이른바 유명한 사람들. 이 글을 읽어보면은 자기를 핥는다는 게 나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책이 한 권, 자기가 책을 딱 냈어. 네? 저 인문학 스터디 이거 제가 편역해서 듣잖아요. 저 이명호 선생님도 저기 계신데 편역됐어. 그러면 아 검색을 해봐. 어떤 사람이 사서 어떤 반응이 보이는가 검색을 한단 말이야. 근데 딱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어. 아 책값 8,000원도 아깝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800원으로 하니 새끼야 내가 이제 밑에다 댓글을 다 뒀고 말이야. 새끼들 이거 말이야. 이거 번역해서 냈다고 편역자 인쇄 주는 것도 아닌데 8,000원 이거 정말 이거 진짜 꽁꽁하시잖아, 그지? 그럼 800원으로 하니 진짜 댓글을 온갖 댓글을 뭐 이렇게 폭탄남 해갖고 800원으로 하니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근데 가령 내가 이제 어떤 책을 출간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판이다 이렇게 하면 진짜 가서 패 죽이고 싶지.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지가 개판이라는데 내가 어쩌라겠어. 책을 안 내고 말지 뭐 욕 안 먹으려면. 근데 누가 와 이 책 죽인다. 우리 시대 이런 책을 읽을 수 있어 나는 행운하다. 뭐 이런 글이 있을 수 있어. 에? 나도 그런 내가 쓴 책을에 대해서 그런 코멘트를 한 사람을 예, 서평을 쓰는 걸 독학을 본 적이 있어요. 딱 보면 그걸 딱 긁어다가 자기 블로그에다 갖다 놓고 싶다고. 그죠? 인지상정이야. 그걸 긁어다가 갖다 놓거나 아니면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슬쩍 이 링크라도 걸고 싶은 거야. 미친다고. 손이 달달달달 떨리지. 밑에다가 살짝 자기 아닌 것처럼. 자기 아닌. 근데 자기는 티가 딱 나. 익명으로 이제 로그인하고 자기 아닌 기억 이응이응. 뭐 이렇게. 강요이지 뭐. 자기 아닌 것처럼. 뭐 책을 꽤 잘 읽으시네요. 그래가지고 살짝 긁어다 자기 블로그에다 링크라도 걸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겠지. 그게 자기를 하는 거야. 자기를 핥기 시작하면 자기 연구는 안 돼. 그거는 그냥 혼자서 읽고 자식 책 좀 읽는군 하고 말아야 돼. 그거를 자기 혼자 그냥 이렇게 보고 말아야 돼. 이를테면 제가 쓴 3,300원짜리 책이 있어요. 이 책보다 더 싼 거 있어. 책과세계라고. 그거 지금까지 5천문가 팔렸어요. 인쇄 30만원이야. 천부 팔리면. 그러니까 우선 150만원 벌었어. 5년 동안에. 더러워서 못 살겠어. 근데 어떤 놈이 그거를 1,500원 받고 알라딘 중고서점에 내놨다고. 내가 사버리고 싶더라고. 야 이 새끼야 내가 1,500원 줄게. 어? 떡볶이 순대 딱 합하면 1,500원이다. 아니 떡볶이도 아니 순대도 요새 2,000원이야 1인분에. 내가 줄게. 근데 알라딘에 그 가면은 그게 있어요. 그 뭐냐면 주마간산으로 훑어가는 뭐 고전 뭐 이렇게 써놓은 이게 엉망이다 이 책이. 그러면 300페이지짜리 책도 아니고 90페이지짜리 책에서 주마간산으로 하지 그러면 그 공구어 드리파 원래 그렇게 써달라고 주마간산으로 써달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쩌라고. 근데 그 책과 세계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 이 책은 뭐야 여러 번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여러 번 읽어보니까 마치 여러 겹으로 쌓여진 선물 상자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또 나오고 하더라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 그걸 보면 새끼 주마간산 네가 주마간산이야 이 새끼야. 그럼 이 서평을 봐라 임마 죽이지 이러고 여러분 싹 긁어다가 내 블로그에다 다 갖다 놓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자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끝장이야 그 사람은. 자기의 객관은 안 돼요. 근데 제 사이트 많이 들어가신 분은 알겠지만 예전에는 제가 아르마리우스 이 아르마리우스 넷 이게 운영을 했잖아요. 이게 제 개인 홈페이지였단 말이죠. 개인 홈페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아 가끔 사람들이 이제 내 개인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들어와. 그리고 어느 날 나를 할고 싶은 마음이 딱 들 때 무심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아 이 구조가 이렇게 되먹었구나 생각을 하고 아예 알레스텔레넷은 내 개인 홈페이지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걸 바꿨어. 그러니까 자기를 연구한다. 이거 자기를 연구하는 것은 자기를 연구한다는 핑계로 자기를 핥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자기 핥으면 끝납니다. 집에서 그냥 차라리 팔뚝을 핥으세요. 이렇게. 응? 이렇게. 자기를 연구한다는 게 어쨌든 나 자신 속에서 연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 심리학이나 내성이 아니라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성찰이라고 그랬거든. 성찰이나 반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찰과 반성이 무엇인가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내성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게 뭔가를 갖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건데 성찰과 반성은 아까 우리가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어요? 철학하는 사람인데도 철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게 철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찰과 반성은 뭐냐면 자기를 완전히 의심해보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틀림없이 알고 있어? 이거 틀림없는 거야? 나한테 계속 묻고 또 묻는 거. 이게 성찰과 반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나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연 데카르트 입장에서 반성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틀림없이 알고 있다고 지금까지 여기 왔던 것이 틀림없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또 다시 생각해보고 또 묻고 또 물어서 아이고 그동안 내가 철학에 의존 내가 철학과 들어왔고 철학에 의존해서 해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이게 성찰인 거라. 이게 반성인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딛고 있는 땅의 근거까지도 물어보는 것. 이걸 갖다 우리는 뿌리를 캐묻고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죠. 뿌리를 캐묻고 들어가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레디칼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게. 철저하고 급진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게 레디칼하다는 것의 1번 뜻이 뭐냐. 철저하게 묻는 거라. 급진적으로 묻는 거라. 철저하고 급진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여러분들 나눠준, 지난 시간에 나눠준 유인물 있죠? 이 복사물. 그거 잠깐 펴보세요. 76페이지. 없는 분은 옆에 분하고 같이. 76페이지. 거기 위에 보면, 문단 새로 시작되는 부분 보면, 데카르트는 나의 생각이 진리의 기준임을 설파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생각. 제가 얘기했죠. 코기토 명제. 나의 생각. 이제 다 버렸어.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등과 같은 이른바 대의료계 합리론자들은 이처럼 인간의 이성이 진리의 기준이자 진리의 생산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였다. 영국에서는 로크, 버클리, 흄 등이 이성이 아닌 감각을 통한 경험을 진리의 기준으로 내세웠으나 인간의 경험을 주장했다는 점에서는 대륙의 합리론자들과 이들 역시 인간 중심주의자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의 합리론자는 이성 중심, 영국의 경험론자는 경험 중심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 둘 다 경험으로 얻은 것을 이성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의미에서는 인간 이성주의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인간 이성이 뭐냐? 나의 생각. 근데 데카르트는 수학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즉 자연과학적인 입법적 이성.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나의 생각이 진리의 기준임을 설파했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2부부터 읽겠습니다. 요거 계속 가지고 다니세요. 나눠드린 거. 군데군데 얘기를 할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제 2부부터. 그리고 블로그에다 뻘글 쓰지 마세요. 계속 검색 들어갑니다. 계속 검색 들어가지고 계속 나눠줍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줘서 첨삭지도 받고 싶은 분들은 뭐 쓰든지 말든지